그 언젠가 속삭이던 눈동자 호수처럼 보이어 눈물 흐르네 나를 위해 태우는 마음 남들 왜 몰라요 오 사랑 나의 그대여 언제까지나